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음에서 도서 애국주의 사상과 몽골의 자주적 발전이 출판됐습니다. 도서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4개의 창으로 구성된 도서에는 불멸의 꽃 김종일화 사진과 함께 우리민이 지닌 애국주의의 사상적 기초와 그것이 안아온 놀라운 성과들, 몽골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글들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도서 발행식이 최근 몽골문화예술종합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발행식에는 몽골 자주적 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김종일화협회 등 여러 단위 인사들과 군중,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저자인 몽골 자주적 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지도리사비의 성원 드 나란토야는 조선 방문의 나날 근면한 인민들의 모습, 특히 자주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영웅적 조선인민이 지니고 있는 애국주의와 강한 자주성은 조선을 융성포륭하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몽골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몽골인민 모두가 나라의 빠른 발전을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위대한 수령 김일성 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 사상은 몽골의 자주적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